남조선 인터넷 신문 잠세상에 의하면 16일 경상북도 송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서울에서 괴뢰 국방부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사드 배치 초래 송주투쟁위원회와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송주송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지고 사드 배치 계획 초래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종신대 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 송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기억재단이 16일 송로의 문제 합의에 전면 부여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